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의 3대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4주에 걸쳐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 개인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가치인데,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한몸 공동체, 제자 공동체, 이런 이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 회복의 교회에서 예배의 회복이 안 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는 잘 드리고 있는데,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3년 동안 가뭄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한 명의 능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죠. 어디서?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1대 850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과 온갖 짓을 다 해보지만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뒤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리고 불로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척하되.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가 이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비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져야 되는 그 단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단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단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단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해보아도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왜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예배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 단을,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는 너희의 그 예배, 그 단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 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너진 단체로 두고 다른 것을 너희가 찾고 있지는 않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재물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 자녀를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 흉년, 물질의 흉년이든 건강의 흉년이든 어떤 흉년으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그 흉년을 뒤로 한 채 내 예배의 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의 단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무너져 있으면 그 현실을 직시하고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수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그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다 틀 정도로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오고 그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흉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마음속에 있는 무너진 단을 회복하라, 그 예배의 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예배에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 끝에 하나의 그 예배 원리를 만들어서, 그 지침서를 만들어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예배 지침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있는 예배 지침서대로만 예배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뒤에 비추해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종류인데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예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정의가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예배의 정의를 종합해서 내린 하나의 정의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존재에게, 하나님이죠, 최고의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 최고의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평생토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하나의 의식을 만들고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존재이다. 너희 인생의 목적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찾는 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예배는 최고의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존재에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에,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리를 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 팔짱을 끼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뭐 문화마다 다 차이가 있고 어떤 문화는 뭐 그것이 용납될 수도 있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여러분의 그 자세가 최고의 존재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모습인가? 우리의 그 스스로 질문하는 것에 그게 노라면 우리의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최고의 존재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세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드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저는 예배의 목적은 드림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그런데 잘못된 예배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왜 드리러 가느냐? 은혜 받으려고 가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오는 혹은 받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예배의 목적은 바로 이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가?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예배가 만족한지 만족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감동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고 뭔가 감동이 있으면 오늘 예배 참 좋았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지각을 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내가 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은혜, 감동이 있으면 예배가 좋았다, 잘 드렸다,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감동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졌는가? 내 자세와 내 마음과 나의 삶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구원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뭔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지만 그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목적 삼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예배자들은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며 자기가 노래할 데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노래를 하는 게 자기의 그 끼, 재능을 발휘하는 게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며 그 피아노를 자기가 멋지게 연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끼와 재능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는 아주 좀 희귀한 악기를 전공한 분이 있습니다. 그 희귀한 악기니까 어디서 그걸 대학에서 전공하고 이제 졸업 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나 그런 시립 교향단에 들어갈 실력은 안 되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그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그 재능을 섞이게 아까워서 교회 와서 오케스트라에 속해가지고 찬양 때 마음도 당기지 않는 그걸 두드리고 막 연주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수천 번 들어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밴쿠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유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목적 삼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밴쿠버에 어학 연수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 예배도 드리고 영어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캐네디언 교회로 갑니다. 캐네디언 교회로 가면 목사님의 말씀과 그 찬양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대충 듣고 있는 게 그럼 그게 예배입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어학연수를 안 오야지요. 목사님의 그 영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어학연수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도 드리고 영어 공부도 할 겸 캐네디언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내가 정확하게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때에 그렇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하교인 한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 나왔어요. 그 청년은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중국말을 잘해요. 하교가 아니고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인데 한국말은 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찬양을 늘 띄워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 꼭 영어 찬양을 같이 부르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찝찝한 거예요. 그 자매가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매를 보냈어요. 물론 자기가 힘들어서 갔지만 저는 찾지 않았어요. 영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간다기에 그렇지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 청년부 사람 많아지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 그래 보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영어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이 예배 목적을 잘 달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예배의 4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마다 예배의 순서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다 줄여보면 찬양, 말씀, 기도, 헌금 요겁니다. 찬양, 설교, 기도, 헌금 이거 외에는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뭐 축도도 기도에 들어가겠죠. 뭐 다양하게 순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복잡하겠지만 찬양, 설교, 기도, 헌금 요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4대 요소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라는 겁니다. 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그러면 받는 시간일까요? 말씀은 드리는 시간입니까? 받는 시간입니까?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아, 오늘 말씀 좋구나. 오늘 말씀 은혜가 되구나. 아, 오늘 성경 속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것 때문에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라면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뒤에 내 속에서 깨달은 대로 결심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행동을 이렇게 고쳐야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지. 그런 결심과 결단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후에는 반드시 결심과 결단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가 된다. 아, 오늘 말씀 재밌더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드러나만 합니다. 반드시 설교를 들은 후에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의 순서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없어요. 모든 순서를 통해 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나의 목소리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보면서 봐야 될 것인데 첫 번째 시간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은 딴 거 없죠. 지각하면 안 돼.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오면 예배의 모드로 전환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실컷 드라마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머릿속에서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해요. 실컷 당구 치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서 딱 예배 자리에 앉으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분이나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의 생각들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각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예배를, 흠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7시 시작이면 딱 7시 맞춰오는 것보다도 5분이나 10분 전에 와서 내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예배 때 옆 사람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 시간에 종이 쪽지가 도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 쪽지가. 근데 그게 초신자들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종이 쪽지를 돌립니다. 어떤 종이 쪽지를 돌리는지 아세요? 오늘 예배 후에 간식 있다. 네 마치고 어떻게 해라. 쫙 도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종이 쪽지가 쫙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있을 그런 뭐 회의 아니면 교제를 위해서 그 예배 시 귀중한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전도회 원래에 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꼭 남아라. 이 종이 쪽지가 전도회 회장님, 근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남의 예배까지 다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가 왜 요 앞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세상에서 주보가 요 앞에 있는 교회는 처음일 거예요. 주보가 뒤에 예배 전해주면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주보에 많은 낙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적지 말라고 뭐 중요한 소식들은 마치고 나갈 때 광고 보면 되니까 예배 순서는 여기 앞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보를 초에 주지 않는 그런 초유의 결단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앞자리에. 왜 앞자리가 좋을까요? 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저의 내공은, 저의 영역은 이 앞에까지밖에 안 가요. 쫙 가다가 떨어져. 뒤에는 이게 영역이 아닌가, 안 통해 말씀이. 그렇게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자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있으면 앞에 사람들이 뭐를 하면 내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이 뒤 카라가 올라가 있으면 아, 저건 내려주고 싶고 또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 딱 보이면 아직 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있으면 온갖 것들이 다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집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자리로 오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아는 친구인데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친구는 일찍 왔는데도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2주, 3주 나오고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주인가 3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맨 뒤에서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제가 왜 유학을 왔는지 압니까? 한국에서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제가 유학을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못 드려서, 정말 목사인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서 예배 드릴 때 내 눈에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젠지 내 눈에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결심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목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성도님들이 오면 자리 절로 가서 앉으세요. 일로 가서 앉으세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오늘 몇 명 왔는지 카운트 해야 돼요. 너는 이쪽 맡아라, 나는 이쪽 맡아라 딱 하고 합산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그리고 맨 뒤에 앉아야 돼요. 부목사가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가서 다른 것 안 하고 맨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오래 못 갑니다. 맨 뒤에, 이런 좌석도 아니고 좌석 뒤에 통로가 있고 그 통로 뒤에 또 의자석이 있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는 거예요. 서서히 나는 영적으로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감격과 기쁨과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떼어오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이제 사역을 안 하니까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그냥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막 첫 주부터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렇게 좋은 예배, 내가 맨날 뒷자리에서 6년 동안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교회 행사, 교회 어떤 프로그램 다 안 하더라도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되는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되는구나. 교회는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예배에 집중하는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자리는 정말 힘듭니다. 수십 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인 이 부목사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내공은 대단한 것입니다. 가능한 앞자리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앞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그걸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하였습니다. 예배 전에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일찍 와야 되는 겁니다. 허둥지둥 와가지고 시간 맞춰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와서 먼저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설교가 아니라 반주자의 그 찬양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오늘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성경책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글씨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이 눈을 뜨게 하여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오늘 내 몸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전에 준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드릴 때에 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의 중심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찬양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은 음정과 박자도 중요하지만 그것 좀 틀려도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사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멜로디 박자만 신경 쓰면 그는 찬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 부를 때의 박자 음정도 맞춰서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삑사리 나면 분위기 확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하는 찬양이지만 연습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은 놀라요. 목사님 같은 목소리를 어떻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느냐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목소리가 어떨지라도 내가 박자를 좀 틀릴지라도 음정이 틀릴지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이크 소리 좀 줄이세요 그러는데 저는 제 소리가 안 들리면 찬양을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찬양도 받기를 원하지만 저도 이기적이라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가장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제가 더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 들리면 무리하다 보니까 맨날 목이 돼요. 이게 나아질만 하면 또 막 확 샤우팅 창법으로 부르니까 막 목이 가는 거예요. 네. 찬양은 여러분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좀 틀려도 돼요. 찬양할 때 입술만 주님의 보여 여지 않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흥얼흥얼 그리고 전혀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갖고 정말 제 시선에 그 기쁨이 표현도 안 되고 죄를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알 게 뭐야. 정말 제 시선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어떻게 찬송하세 이렇게 되겠습니까? 찬양이 정말 내가 보혈로 제 시승을 받았다면 찬송하세 찬 이렇게 돼야지. 찬송하세 할 수 있겠나 말이야. 아니라는 거죠. 입술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다고 목소리 크라는 건 아닙니다. 작아도 정성이 들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저는 우리 아들이 가정 예배 들을 때 소리를 크게 안 해서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소리는 안 들린다. 자꾸 크게 해라, 크게 해라. 혼난다. 자꾸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변성기더라고. 그 소리 크게 나올 수도 없는데 제가 자꾸 크게 하라고 그런 게 지금 변성기인데 좀 무지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소리가 좀 작더라도 많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면 노래로만 부르는 줄로 생각하는데 찬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멜로디로 가지고 부르는 이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 찬양이란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경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손을 든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고개를 하늘을 향해 바라본다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송축이라는 건데 이것은 잘 안 하는데 시편을 보면 송축이 많이 나와요. 다윗식을 많이 하는데 다윗식이는 송축을 많이 했는데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할지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크게 외치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송축이라고 그럽니다. 내 입술로 멜로디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 제목들을 크게 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말씀 시간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비유를 어떤 목사님이 드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검을 캐는 강벽이 있죠. 근데 그 검이 동굴에 들어가면 전부 금 칠갑입니까? 아니죠. 흙이 많이 있고 바위가 많이 있고 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금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을 캐는 사람들은 그 금에 집중해가지고 돌이나 흙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금을 캐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인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완벽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은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금, 말씀인 그 금을 캐내야 돼요. 오늘 설교 중에서 금과 같은 그 말씀을 캐치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말씀을 하는데 실수로 목사님이 한번 말을 드둥거렸어요. 그런 걸 옥의 티라 그러죠. 그래서 옥의 티를 딱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몇 분 몇 초에 목사님 이거 빅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딱 찾아내는 거예요. 옥의 티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고 어떤 실력 없고 어떤 못난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하나님이 씌우셨다면 그 설교 중에 자신에게 주는 한마디, 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캐는 것, 금강산에서 금을 캐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말씀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메모하지 마라. 다른 분들은 말씀을 더 나중에 적용하고 나중에 또 다시 찾기 위해서 적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에도 적고 주보에도 적는데 저는 말씀을 메모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 예배는 강의 시간이 아니다. 뭔가를 깨닫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뭐 그것을 나중에 적어놨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뭐를 적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목사님 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한 기억력을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설교를 올립니다. 그때 다시 들으면서 기록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적용할 것은. 그러나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적다가 말씀을 놓치고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비 새끼가 엄마 제비가 주는 그 먹이를 기다리며 쪼아 먹듯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때는 좀 리액션도 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좀 이게 교회의 성도님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두 종류,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릴 때 특히 말씀 드릴 때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둘 다 병인데 첫 번째 병은 습관성 암염증 환자가 있습니다. 습관성 암염증 환자. 특히 이 순복음적인 쪽이 많죠. 부응해하면 습관적으로 목사님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멘 할 때가 아닌데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뭐 했습니다 하면 다만 넣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습관적으로. 그럴 때 어떨 때는 전혀 아멘 할 때 아닌데도 아멘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습관성 아멘증 환자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들어보고 아, 저 말씀이 금보다 귀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확신될 때 아멘으로 그것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환자가 있냐 그러면 부천성 아멘 결핍증. 정말 귀한 말씀이고 오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멘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아멘은 정말 금보다 귀한 겁니다. 부천성 아멘 결핍증과 습관성 아멘증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기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를 잘 듣고 마지막으로 아멘. 나도 저분이 드린 기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실컷 졸고 있다가 아멘하면 뭐에 대한 아멘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에 제 교수님 소개로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제가 그냥 설교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수요 예배 설교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정말 희한해. 제가 태어나서 그런 기도 처음 봤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저주였어요. 저주.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 기도에 아멘 못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만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가 아멘 하면 그 저주에 자기도 아멘 한 거잖아요. 아무튼 대표 기도는 내가 눈 감고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주주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할 때에 여기 찬송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읽습니다. 암송하는 것보다 보고 읽을 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주기도문도 못 외웠냐 해가지고 보고 읽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외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렬한 창께 숭부리숭부리 숭당당 이런 식으로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흥금 시간이 있습니다. 흥금. 흥금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흥금 드리는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과 정성. 그래서 저는 흥금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없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런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그것은 예물이 되는 겁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구니를 돌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바구니가 오니까 할 수 없이 드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 헌금을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 개척교회 힘들지만 자원하는 헌금 그게 중요합니다. 작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이 담긴 그 예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여기에 헌금 원하는 사람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사원하지 않고 정성이 없는 예물로 그건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금은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헌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헌금 수준이 10원이었습니다.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때는 10원인데 저희 친척 중에 일본에 큰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씩 오시면 국민학생에게는 상상 못하는 액수의 용돈을 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떼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그게 1,000원 돼요. 그 당시에 1,000원 헌금은 어른도 하기 힘든데 제가 1,000원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10원 드리고 친구도 10원, 5원 드리다가 1,000원짜리 하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원짜리는 주먹에 꽉 쥐고 헌금 바구니에 넣는데 1,000원짜리는 살짝 들고 흔들 잡고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헌금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좀 상상할 수 없는 갑자기 큰 액수를 헌금할 때에 알아주기 원하잖아요. 저는 그때는 오히려 무명으로 하라고 해요. 만일 내가 많은 헌금을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의가 나타날 것 같으면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무명으로 그냥 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지 사람 보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금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에 들 정도의 액수면 무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무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무명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명으로 헌금하면서 자기의 정말 적게 드리는 액수가 이름을 쓰면 표시가 나니까 누가 얼마였는데 얘기하니까 그냥 이름도 안 밝히고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헌금이죠. 아무튼 그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면 내가 당당하게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름을 안 쓰는 이유가 누가 내 헌금을 보고 아, 이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했네. 사람 의식에서 이름을 안 듣고 무명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시험에 들기 쉽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아주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말씀도 앉아서 잘 들으면 돼요. 기도도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헌금은 항상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 시간이 축도 후에 있으니까 헌금 시간이 별로 예배에 속하지 않는 줄 알고 헌금 시간을 잊어먹고 헌금 드리는 걸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헌금도 분명히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때 공수로 오지 말라고 그런 게 그런데 그것이 자원하거나 정성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저는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있는 사람은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해야 제대로 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예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 헌금 시간을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 드릴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고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가? 축도 끝나면 땡 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면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그 저는 예배의 여운을 누리라고 그래요.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영화 끝났다고 디엔드 한다고 사람들이 타이라 갑니까?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느끼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아주 뭐 감동적인 뭐 오페라나 그런 발레 그런 걸 보면, 아니면 요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김연아가 그 피겨스케이팅입니까? 그거 하는 걸 보면 딱 끝났다고 갑니까? 계속해서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인형을 던지고 꽃을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좋은 연기, 좋은 피겨스케이팅을 본 사람들의 그 여운입니다. 여운을 누리는 겁니다. 저도 예배의 여운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빠졌다면 축도 있을지어다 하면 끝 하고 가면 이건 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더 붙잡아야죠. 하나님, 예배가 지금 끝났는데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드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았을 때에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내 재물을,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예배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겠다. 그게 아니죠.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세상에 갔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져요. 제가 이 예배 지침서를 처음 만들고 나서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이걸 알려드리니까 이대로 해보니까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집사로서 예배를 엄청 들었겠죠. 그렇게 드려도 예배의 감격을 못 누렸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는 아,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부터, 예배의 중심에서, 예배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흉년이 그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흉년들이 다 끝이 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다 기억하면 좋지만 이걸 다 기억 못할 때 딱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집중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순서, 모든 예배 시간,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내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반드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종이에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가장 작게 맞출 때에 거기에 종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이며 예배는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수축되고 내 속에 죽어가는 예배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갔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예배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뭔가 죄미 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죄미 없는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나의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추구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들이 되어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여 하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늘의 예배님의 배를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런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해보를 위하여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상급없는 말은 아버지 무너져 있는 예배의 하나님이 단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해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너무나 많은 흉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 자녀들의 흉년, 배우자의 흉년, 건강의 흉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직시하게 하고 그 예배단을 회복하고 그 예배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불이 내려 응답하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에서 하나님 비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흉년이 끝이 나고 하늘에서 하늘의 땀비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 동안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늘 내 영혼이 메말랐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예배의 단이 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뭔가 점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위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 무너져 내린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가 절로 엎드리며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예배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이고 하나님 것만 하려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예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라여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예배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지침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평생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귀중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한 싸움을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고 감동 주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속에 무너진 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인생의 흉년들이 끝나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신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